네가 보고 싶어서 너무 보고 싶어서 안 되는 줄 알면서 시간을 되돌리려 해. 방 한 켠에 기대어 너를 불러보지만 Say yes. 잊혀진 네 목소리만 너무 예뻤어. 너무너무 고와서 부서질 것 같았던 그 추억들을 간직하고 있다면 you say 그대와 내가 함께 부르고 그랬던 이 노래 혼자인 밤이면 I stay 사랑해 사랑해 언제나 이렇게 너를 기다리고 있어 말해줘 나에게 just stay 수가 없는 난데 수없이 불러도 대답 없는 멜로디만 너무 예뻤어 너무너무 고와서 부서질 것 같았던